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장관 41세 즈음에서 통룬 지수리 정부 수상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지난 41년간 라오스 정부와 인민이 사회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이며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장군 41세 즈음에서 사롬사이 곰마싯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